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 지역위원회가 8일 조선반도 정세를 날로 격화시키는 미국의 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대조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경고를 외면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의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정세를 또다시 핵전쟁 접경회로 몰아가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결의를 조작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바라는 온결의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 파기하는 외세의 간섭과 무모한 전쟁 책동을 끝장내는데 고적적으로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하면서 성명은 새 정치 새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에 의해 출현한 남조선의 현 정권이 결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침이 돼 북남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